다들 정년이 또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는 많기도 하다. 그건 이제 나 완전 슬슬해. 목사가 내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조성민 기도하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저희들이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입에서 늘 불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너무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의 은혜셀 하나님이여 복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셀이 번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앞으로 열린 모임 할 것인데 열린 모임이 아버지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베스트들 잘 섬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으로 베스트들에게 주님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이 베스트들을 필요에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양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을 전한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창원생명교회 우리 양산셀도 분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할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목사님 함께 하시니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유수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으뜸 세리더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정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으뜸 세리더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아버지 변이 되는 아버지 그런 으뜸 세리더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 소망세리더 김미경 자매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특별한 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소망세리더와 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세리 되게 하시고 창원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바로 서는 창원 생명교회 온 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교태가 지금 한시에 한다는데 교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제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태 기기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수원까지 갔으니까 한시에 대여 그 시합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하되 하나님 부르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헌신하고 하나님을 평생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지금 그들을 통하여 한시에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 가르쳐주시고 그 아들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기뻐하시고 그들이 기뻐하시고 그의 평생에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 합당한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보시죠. 목사님 먼저 보세요. 시대.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랬거든. 언니한테 내가 말 안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 인도 좀 해달라고 좀 우리가 배운다고. 아 그래 무슨 좋지. 아니 여기도 성경 읽기는 뭐 같이 읽는데 성경 같이 읽고 여쪽에 있는 거 내가 말씀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78쪽 레위기 16장부터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좀 도움이 되는 것은 거기 찬송 밑에 작은 글씨가 저는 보통 읽거든요. 여기 목사님 몇 책인데요? 11일 아닙니까? 11일 문 좀 닫아 봐요. 근데 왜 글씨가 제가 틀린 아들 두 아들 여기 아니야? 맞아. 네. 내 규례 법도 여기 내 있구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 보이나? 나도 언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맞아, 레위기 16장.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움이 되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피를 생명의 제일 요소, 혹은 생명 그 자체로 여겨 피를 경솔히 다루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본 원리인 고귀한 영혼까지도 이 피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피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피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에 뭐 먹지 마라, 흘리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시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고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속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의 뿔들에게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청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녀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여 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렀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범죄와 백성의 범죄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냈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에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지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유세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과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대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니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할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렇게 오늘 몇 쪽이지? 100 몇 쪽이고? 112? 112 쪽입니다. 그 오늘 목사님이 여기 대해서 이제 인도 주시겠습니다. 오늘 2주차의 제목을 보시면 지켜 그대로 행하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입니다. 우리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침 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향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풍속 이걸 지금 이제 복음 안에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이걸 요즘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그 기독교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종교생활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원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행한 자, 가증한 자, 뭐 당짓고 불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당짓고 불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이 땅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풍속, 이 규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2쪽과 83쪽에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성적인 모든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모든 죄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가면 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성적인 그 모든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애굽 땅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건 애굽 땅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목사가 우상이 될 때 그것도 죽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 그것도 죽습니다. 왜 성경이 아비나 자녀를 버리라고 하는지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를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향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돈이 우상일 수 있겠죠. 예, 예수 믿어도 명예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랑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와도 대화를 해보면 늘 하는 것이 뭐 뭘 샀네, 뭘 가졌네, 뭐 무슨 직업이 됐네, 뭐 돈이 얼마가 있네, 무슨 차가 있네, 늘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 우상입니다, 우상. 평생 교회 다녀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적인 모든 죄라고 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성적인 죄는 동성애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있었죠. 83쪽에 보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문란하다라고 하신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고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아유, 무슨 그런 축제를 하는데. 남자들이 벌거벗고 나와서 속옷만 입고 막 다니고요.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성애를 자랑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퀴어 축제라고 부릅니다. 퀴어 축제? 퀴어.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퀴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래 그 말 자체가. 근데 그런 축제를 하나 뜨잖아요. 아니, 저희 성적인 이 모든 종류의 죄들 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이 아시아는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예수를 안 믿어도 최소한 유교 문화라면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유교 문화 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한국의 전통을만 얘기를 해도 그게 어려운 것인데 그게 지금 용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의 죄는 더 창궐하고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1, 2, 3번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1, 2, 3번 한번 세 가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란한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문란한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성애가 그러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또 비추어도 보고 또 우리 윤리 도덕으로도 보고 맞습니다. 그럼 정신이 나. 우리는 기본으로 안 된다, 된다, 이걸 알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이건 되는 거고, 이걸 아는데, 그 사람은 그걸 양심이 어째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하면, 그런 걸 분별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에 없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그런 걸 보면서 분별하는 거지. 그럼 더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더 잘 분별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깊이 읽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걸 읽고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고, 아, 그 의미가 뭘까?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또 오늘 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러면 되겠죠.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편법, 불법, 위법, 편법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법과 관련된 표현인데 불법이라고 하면 그럼 법에서 정말 어긋난 거죠. 예, 불법은 죄입니다. 위법하다라는 말은 아직 죄로 판결은 안 받았지만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판결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뭐 유죄이 되겠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죠. 근데 위법하게 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법이라고 하면 이건 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고 맞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지만 신앙의 양심으로는 그것도 위법이고 불법인 겁니다. 사람들이 편법은 많이 합니다. 보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법을 말하지 않고 편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감옥 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행동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편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편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편법을 언제 하게 될까요? 빨간 버릇이 지나가는 것도 편법인가? 나도 그걸 생각했어. 옷 하나 더 가져줄까? 아, 괜찮아. 뭐 놔줄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들도. 네. 뭐 큰 불법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신호등에 말이 없는 진짜 지나갈 때 있거든. 네, 그게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네. 사고가 없으면 괜찮지만 사고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가?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작은 사사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법은 분명히 죄라서 말 그대로 죄라서 죄에 속하는 것이고 위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 책임을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편법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닐까. 편법은 보통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속이는 거.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사실은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합니다. 안 들키면 아무 문제 없는데 들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들키면 괜찮은 겁니다. 자, 세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뭘 좀 속여서 50만 원을 깎았습니다.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 양심상으로는 이게 걸리는 거죠. 남은 모르고 나는 아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속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편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속이는데 굳이 따져보면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세금을 깎았다고 당장 누가 피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나에게 정당하지 않지만 내가 속여서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 것처럼 만드는 게 편법이죠.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어떻게 찜을 빌려와서 장애인처럼 해서 할인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는 그 방법이 정당한 겁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편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 조건에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닌데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편법이 되겠죠. 이제 저 편법이 언제 위법이나 불법이 되냐면 그게 드러났을 때. 그렇게 되죠. 드러나면 괜찮은데 드러났을 때. 근데 사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죠. 그리고 막 해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요즘 막 말이 많은데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거 5년 전에 얘기한 거 5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합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게 또 하는 거지. 5년 전에 끝났던 얘기를 지금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정부가 5년 전에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외칠 때는 외면하고 탄압하고 가두고 했는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대우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행동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그 이유가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지금 드러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월 16일이 세월호 그 죽였던 네, 말로 되시죠? 맞아, 맞아. 그때 뉴스에 그런 얘기 없었죠? 그때 가습기 사건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 가습기가 워낙 크니까요. 근데 따져보면 가습기로 죽은 사람보다 세월호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건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시위하는 분들이, 왜냐면 저는 그걸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 그분은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은 항상 거기 가서 시위를 해.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 끼고 그거를 시위를 해. 근데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은 바가 있어서, 아, 이것들이 어떤, 이게 오래 끄니까 매수공을 통해서 계속 이게 일어나니까 아마 이걸 이제 들추는 거다 이랬는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왜냐면 언론 이런 것도 정부가 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중파에서는 이거 잘 뉴스를 안 다룹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 이런 데는 아주 얘기가 지금 활발하고, JTBC 같은 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뉴스가. 워낙 큰 거니까, 사실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안 움직이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 5년이나 그래 있다가 이제도 그래노.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니까 중요 증거들은 다 감춰놓고 이제 웬만큼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적게 지겠죠. 그러니까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과는 별게 없겠죠. 그 애기도 보니까 데리고 나는데 밖에 못 나가더만, 집 안에서만 있어야 돼. 밖에 못 나가. 내생체계가 파괴가 됐어. 그래도 뭐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네가 안 죽었으니 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이는 죽었고 쟤는 살았으니까 그래도 사람을 있어줘도 고맙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불법, 위법, 편법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앞전 대통령 때는 강남의 소망교회 출신들만 장관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뇌물로 다 옷을 벗었습니다. 강남교회, 그러니까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 대한민국에서 설교 최고로 잘한다는 그 교회, 그 부자교회 강남에 있는, 근데 그 교회 장로, 집사들, 그 똑똑하고 그 많이 배웠고 예수 믿는 그들이 한 자리씩 다 하면서 전부 다 뇌물 먹고 다 벗었죠. 그리고 전 대통령도 그 교회 장로였죠. 돈 있는데 말고 뭘 그렇게 하냐. 하고 갖다 줄라 하도 말 갖다 줄라 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편법을 죄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돈이야 끝도 없이 더 많으면 더 좋겠죠. 돈이야. 뭐 100억 가져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있으면 1조 갖고 싶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근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하다고 느끼는다는 거죠. 정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사업하려면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킬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터지면, 법을 딱 들이밀면 사실 그건 잘못인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 그게 없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 아주 많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무도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닐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선택을 하냐는 거죠, 선택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편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언제 편법을 하게 됩니까? 언제 하게 되지? 제가 볼 땐 돈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월급은 더 받고, 돈입니다, 돈. 월급은 더 받고, 세금은 줄이고, 그러니까 지출은 줄이고, 나한테 오는 건 더 받으려고. 아닌데, 어, 나 좀 아픈데 하면은 뭐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땐 돈이 큽니다. 돈. 명예 때문에 편법하지는 않습니다. 명예라면 지키겠죠. 그걸 안 하겠죠, 이제.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아, 나의 지위, 내가 있는 그 높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내가 유지하고 싶으니까 편법을 쓰겠죠.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교단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아마 첫 번째인 것 같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남들도 다 안다고.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안다고. 이거 겨우 만 원, 이만 원인데, 쟤들은 뭐 천만 원씩 한다고. 예, 그, 이거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도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영생의 복을 전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도 예수 믿겠나? 세상 그래 융통성도 없고 막 누가 그래 다 하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아, 뭐 예수 답답해서 못 믿겠다. 예수 믿으면 그거 다 시켜야 된다며. 뭐 예수 믿으면 술도 마시면 안 된다며. 담배도 피면 안 된다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나. 참 세상 살 줄 모른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거는. 저도 그 정미숙이 그 동생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 엄청 싫어한다고 나한테 말했거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없냐? 맨날 괴나라 괴나라 아이고 막 나한테 내거든. 근데 나는 언니는 나한테 아직 한 번도 그 말 안 해서 난 언니를 좋아해.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 그래 내가 너한테 배르고 배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는 나 베스트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믿는 자로서 삶을 너한테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정말 많이 해. 걔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까. 진짜 어려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계를 좋게 해야지. 아니, 관계야 좋게 하지. 이 말 따라 자꾸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얘기도 하고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땐가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친해지면 관계를 좋게 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거 구원을, 천국 가야지. 이 악한 세상 사고 지옥 갈래. 이러면서. 그, 언니, 교회 된 사람 다 그래 바란다. 이런다고. 정말. 어쩌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얘기를 그거는 이제 그 상담을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걸 안 건들고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그 얘기하면서도 내게 지혜를 달라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지혜롭게 잘 말했어요. 네, 맞죠. 제가 생각해도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그때마다 내가 안 꺼내도 그게 연결이 돼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그것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내 행위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졌을 때는 이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어떤 삶이었든 간에 지금 내 현재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내 삶이 점점,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그 앞,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십자가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쨌든 내 앞에 불교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일지라도, 내가 지금 한 사람을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걸 들고 가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묻는다면, 너무 떨리고 두렵고 생각한 조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안 전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절하고 밖에 가서 술을 뿌리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해야 된다. 아, 이 사람한테 내가 꼭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니꼬라지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난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내 안에서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변화들이 일어났고 겪고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 같아. 눈치를 안 봐야 되는 거. 내가 봐야 할 사람은 정작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성격들이라든지 이거를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안에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내 정체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한다면 이거는 아직 그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거나 서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답에 대해서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일단, 그러니까 남과 다름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함을 통하여 세상과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들은 해도 난 안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하는데 난 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그건 좋은 행동들이거든요. 거짓 중에 파이지 않는. 근데 내가 남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 보통 얘기할 때, 아, 탁월하다. 이 사람, 아,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아 정말 그 최고야.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내가 수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사를 자랑하고 하면서 그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 내가 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다, 최고이다,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남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남다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진 않거든요. 그러면 탁월한,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능력을 보여줘라.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쉬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당도 예수 믿습니다. 싸워서 자기가 지는 걸 알거든요. 그럼 무당 그만두고 찾아옵니다. 최고의 방법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 삶이 뭐가 좀 안 따라가고 뭐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따져보면 세상에 장점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과 단점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가 다 좋기만 했습니까? 사도바울이 다 좋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남과 다르다, 내가 도덕적이다, 내가 윤리적이다, 남을 잘 돕는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공짜로 치료해주고 돈을 줘도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을 한다고 예수 믿진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면 세상은 반드시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르는 사람을 전했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러면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관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도가 뭐죠? 전도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죠? 우리가 두 날개에서 배운 전도의 뜻이 뭡니까? 전도의 뜻.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전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전 교회 대권으로 전도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 다 숙제 다 하고 다 썼던 겁니다. 전도의 뜻이 뭐죠? 전도는 복음으로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바뀝니다. 일단 전도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예, 복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나와 같이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아마 남들이 볼 때는 남다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못 누린다고 해서 남 못 돕습니까? 내가 무슨 대기업 사장 아니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함을 설령 누리지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집을 사면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뭐 자꾸 뭘 미룬다는 거죠. 아,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데.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으로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나도 전도하면 내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전도의 핵심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내가 도우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내가 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 저 가정에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그 혹시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의학 따져가시면서 치료하셨습니까? 그 아이 나오면 전부 다 예수 믿겠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죠.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예수 믿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관심의 방향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아, 뭐가 필요해? 아, 뭐 지금 아들이 어때? 뭐 뭐가 어때? 옷차림만 봐도 어때? 그러면서 아, 내가 그거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자신 없을 때는 절대로 기도할 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그 기독교인들의 가장 많은 거짓말이 기도할게거든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 나 기도할게요 합니다. 이거 인사입니다. 그건 인사가 아닌데 인사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인사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할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이제 전도할 때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했던 그 말 기도할게를 설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다리를 지금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생명 걸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찾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다음에 볼 때. 어, 내가 기도했다고 당신을 위해서. 근데 이게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랑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불교신자가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108배하고 2시간씩 내가 불공드리고 했다고 내 부처 안 믿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지만 아 그렇게 밥굶어 하면서 나를 왜 기도해 줬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수 안 믿고 부처 안 믿어도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이게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는 기도해서 낫는다고 안 믿습니다.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 뭐 불편하다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고마운 겁니다. 그 마음이 그냥.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떠시냐고. 근데 아, 똑같다고.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또 기도하겠다고. 이거 세 번만 하면 그 사람이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버려뒀습니다. 뭐 나 예수 안 믿는데 뭐 기도가 뭐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근데 한 번 또 물어보고 아, 아직도 아파요. 내가 이번 주 또 기도할게요. 내가. 그 이번 주가 될지 자주 만난 사람 같으면 뭐 하루가 될지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밥 굶어가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땀 흘려가면 눈물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힘 빠지고 짐 빠지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든데. 그냥 내가 이게 고생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나 너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생생 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좀 뭐 어떠시냐고, 제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도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읽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좀 어떠십니까? 아니 뭐 그래 기도 또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듣고 보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라앉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더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 간사한 게, 안 믿어도 기도했다고 하면 나은 것 같아집니다. 느낌이. 근데 거기까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치료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나 치료 나았네. 근데 내가 왜 나왔을까? 잘 안 나는 건데. 이 사람이 날마다 찾아 나한테 기도한다고 했네. 그럼 다음에 얘기합니다. 누구 엄마? 나가 나한테 기대서 나왔나 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가 예수 믿을 좋은 기회죠. 그러면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어디 가야 되냐? 들다 줄게, 차로. 그러면 이 전도, 내가 도왔잖아요.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줬고, 이 사람이 기도해서 나왔나 보다 라고 할 때 에이 멀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 지금 기도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또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면 언제든지 기도하셔서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안 해도 당신이 기도해도 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설령 그때 즉시 예수 믿는다 안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 최소한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낫는구나. 다음에 문제 생기면 연락 옵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그때 뭐라고 하죠? 혼자 기도한다면 안 됩니다. 같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우리가 어떻게 믿죠? 예수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누구 엄마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빨리 역사하세요. 회개 뭐죠? 그냥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 지금 생각나는 어떤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예수님 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 말하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사람이 할 거 아니고 사실 지금 급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빨리 응답받으려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관계가 자꾸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다름으로 접근하려면 어렵고, 그거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접근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기도 제목을 찾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떠세요? 반드시 묻고, 똑같아? 그러면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졌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겠죠.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성품이 좋아졌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능력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아픈 사람 병 낫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네. 신윤사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예.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말하면 여러분 안 해주고 싶으십니까? 해주고 싶지. 그것보다 몇만 배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전도로 능력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복음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전도는 도와주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과 지옥이지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못 봤는데 죽어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내가 지옥 같은데 내 삶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이 지옥인데. 노숙자분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욕됐습니다. 내가 오늘이 지옥인데 죽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한테. 오늘 내 삶이 지옥인데 죽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당신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당신 예수 믿으면 인생 달라진다. 당신 예수 믿겠는가? 나 예수 믿을게. 간절히 생명바쳐 믿으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당신 인생은 달라진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는 간절히 생명바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갑니다. 이거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이 천국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일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오늘의 천국에서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셀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그 편법에 대한 생각들이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지켜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사단의 어둠에 약한 권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영혼을 옮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대한 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깊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관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섬기며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자로 황홀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셀리더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세를 받기를 하세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각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제대로 파악하며 하나님의 가지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기며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설전님, 그 가습기 그 뭐 아이 있잖아요. 방금 아시겠어요? 그 아이 이름하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서울에 있고요. 네? 서울에 있어요. 아, 네. 그럼 뭔가 너무 이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네. 정확하게 지금 몇 살이고 12살인가 13살 아닌데 제가 다시 카톡으로 옮겨서 네. 그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 뉴스에 자꾸 언급되고 있어서 참 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시켜줘 하겠다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네 설령 예수를 안 믿어도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